이제 건강한 교회의 일곱 가지 표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Entonces, hasta ahora nosotros vimos los siete signos vitales para una iglesia sana.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ntre siete, lo más importante es que número uno y número dos. 교회 건강과 성장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Porque la iglesia sana tiene que ver mucho con su pastor. 그러므로 목회자 자신이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 목양해야 합니다. Y por eso un pastor con pensamiento positivo, con un liderazgo dinámico, tiene que saber dirigir la iglesia.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Y después que ayuda a cada miembro para que pueda desarrollar sus dones que ellos tienen. 자,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가 아니면 병이 들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ntonces nosotros también debemos a consultar si está saludable o no. 자, 교회의 병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tonces desde ahora nosotros vamos a diagnosticar.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여덟 가지 병이 나와 있습니다. Ustedes que tienen en su texto tiene ocho maneras de saber. 자, 여덟 가지 질병이 혹시 여러분 교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ntonces, como pensando en su propia iglesia, ustedes puede consultar con ese ocho métodos. 우리들도 완전히 뭐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Claro, nadie es perfecto que no tiene ninguna enfermedad.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병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Usted cree que yo soy muy sano.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Pero yo tengo mucho problema. 병이 많습니다. Tengo mucha enfermedad. 저는 왼쪽 귀를 잘 못 듣습니다. Mi oído izquierda, yo casi no escucho. 거의 못 듣습니다. Casi no escucho. 어려서부터 못 들었습니다. Desde mi niñez era así.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Pero los demás no sabían. 왜냐하면 두 귀로 다 듣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Porque yo nunca lo anoté. 군대 갈 때 한국에서는 군대 3년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En Corea es obligatorio 3 años de servicio militar. 이 귀를 못 들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Entonces si uno tiene dificultad de oído, no se puede ir a la guerra. 그래서 군대 못 가, 군대 안 갔다 오면 한국에서 남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quel entonces cuando uno no cumple servicio militar en la sociedad no lo reconocía como un hombre.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당신 군대 갔다 왔습니까? 건강한 남자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Por eso para ser novio o novia, la novia primero pregunta es que usted ya hizo su servicio militar. 아, 군대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Entonces el hombre dice que no me fui. Entonces hay dificultades. Significa que tiene algún problema de salud.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듣지만은 이제 신체 검사할 때 통과됐습니다. Pero aunque yo no lo escuchaba bien, pero yo fingí como si fuera oído bien.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불편한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 Pero hasta ahora sí estoy viviendo bien. 오히려 저는 한쪽 귀를 잘 못 듣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En vez de esto yo agradezco al Señor por este problema.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 반만 듣기 때문입니다. Porque yo escucho la noticia del mundo solo la mitad nomás.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에도 그냥 반밖에 못 듣습니다. Alguno me critica, lo escucho en la mitad.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합니까? 저렇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Entonces había un pastor más mayor que yo pregunté cómo usted ministra bien, trabaja bien. 나는 귀가 어두워서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Porque mi oído tengo problemas al otro lado, entonces yo no escucho mucha queja de mi miembro, y entonces yo solamente escucho la voz de Dios nada más.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야기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교인들이. No es necesario escuchar toda la queja de miembros.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Entonces uno tiene que saber escuchar la voz de Dios. 그래서 잘 때에 벽에를 오른쪽에도 대고 자면 천하가 고요합니다. Y después cuando al dormir, cuando yo acuesto con este lado para la cama, entonces todo el mundo se queda silencio. 얼마나 잠을 깊이 자는지 모릅니다. Yo duermo bien. 근데 문제는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 때 이야기하면 전혀 못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Y único problema es cuando yo estoy así de acostado, cuando me dice algo mi esposa, yo no escucho nada. 그래서 밤에 우리는 이야기를 서로 못 합니다. Y por eso a la noche casi no conversamos.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Por qué? Yo no puedo escuchar. 그다음에 저는 이가 나쁩니다. Y después yo mi tengo enfermedad, mi diente no es bueno. 어렸을 적에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어 가지고 어금니가 다 빠졌어. En niñez yo comí mucho dulce. No tengo muela. 그래가지고 틀니를 내가 언제 했냐면 20대 중반에 했어요. En mediados del 20 yo ya mi diente ya no tenía más diente. 그래서 이 틀니를 빼고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Y por eso yo hice uno artificial de diente. Entonces por eso para comer yo tengo dificultad. 언제나 식사할 때는 이 틀니를 늘 생각하거든요. Y por eso yo siempre pienso sobre diente. 그다음에 뭐 약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Y tengo mucha debilidad.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보기에는 근사해도 아마 병이 있을 겁니다. Creo que ustedes también aparentemente se ve bien, pero seguramente tendrá algunos problemas. 간이 좀 약하다든지. Algunos tiene mal estómago. 위가 좀 약하다든지. O su estómago tiene problemas. 저처럼 눈이 좀 나쁘다든지. Algunos como tienen no tiene buena vista. 다 모르지만 누구나 다 약합니다. Cada uno tiene algunas enfermedades.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En la iglesia también. 모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No hay una iglesia perfecta. 다 병이 있습니다. Todos tienen enfermedad. 자, 그럼 그 병이 무엇일까요? ¿Qué enfermedad podrá tener? 첫 번째. Primero. 이제 자기들끼리만의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그런 병입니다. Hay enfermedad en una iglesia solamente se reúne de mismo nivel, mismo tipo de persona. 다른 배경을 가졌든지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이든지 그래서 꼭 자기들끼리만이 그 문화나 모든 것이 같은 사람끼리만이 모여서 사역하는 교회는 평등 교회입니다. You see, una iglesia solamente se reúne solamente mismo nivel, mismo tipo de persona, esa iglesia tiene enfermedad.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교회지요. Y por eso iglesias es una iglesia bien cerrada.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돕습니다. Solamente entre ellos tiene comunión. 주위 사회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No le interesa lo demás o sociedad o su barrio. 교회는 절대로 풍하지 않습니다. Esa iglesia nunca va a haber avivamiento. 그런데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교회가 자기의 병을 알지 못합니다. Pero normalmente esas iglesias no saben qué es lo que tienen.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Piensan que estamos yendo bien. 그다음에 두 번째 는 교회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Segundo es vejez. 노쇠 현상이라고 말하죠. Eso significa que como estás avanzando, pero se queda como un viejo. 이런 지역에는 그런 병이 없을 것입니다. Yo creo que en este lugar no va a haber ese.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골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나가고 나이 많은 분들만 교회 남게 됩니다. En Estados Unidos, en campos. Los jóvenes todos se van a la ciudad. 나이 60, 70대, 80대 신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는데 이런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다. Entonces esa iglesia solamente se queda los ancianos que tienen 60, 70. No hay jóvenes. 여기에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될 수 있는 병도 있고 치유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Entonces aquí este ocho enfermedades hay algunos que puede sanar, hay otros que no. 지금 미국에는 이와 같이 나이 많은 분들만 모이는 시골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Hay muchas iglesias que vienen solamente los ancianos y después de poco tiempo ya se cierra. 또 거기에는 목회자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Y aquel lugar no puede ir a otro pastor. 교회가 목사님의 사례를 할 수도 없고 또 지역이 멀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Porque no tiene capacidad de pagar el sueldo del pastor y tampoco es muy lejos, se queda muy lejos. Por eso no puede ir otro pastor más joven.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병입니다. Y tercero es que una iglesia que no sabe juntar a aquellos inconversos.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대상자를 찾지 못합니다. Hay muchos incrédulos alrededor. Pero no sabe cómo invitar a la iglesia.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No tiene visión de mirar hacia ellos. 그래서 언제나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Por eso siempre se reúnen mismos miembros y no hay crecimiento.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래서 이런 전도보다도 교회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과잉 협조 협력하는 그런 병입니다. Número 4 es hipercooperativa. Significa que ellos son bastante unidos.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제 노회라든지 또는 목사님들 회의에 많이 나가서 같이 교제합니다. Entonces, quizás los pastores se va a asociación de los pastores. 그러나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Pero nosotros debemos recordar, nosotros no debemos pasar demasiado tiempo en ese reunión.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해야 돼. 너무 지나치게 이런 활동에 나가게 되면 목회에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Porque un pastor primero tiene que pensar de su congregación, pero si aquel grupo reunión y comunión con otros compañeros demasiado puede causar problemas.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코이노니티스라고 하는 친교, 너무 지나치게 성도 간의 친교가 강한 것입니다. Entonces, número 5 es koinonitis. Ese es en iglesia local, quizás con los hermanos, entre hermanos, están demasiado unidos. Por eso, un nuevo convertido no puede entrar en ese grupo.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를 방문하며 설교했습니다. En Corea, yo visité muchas iglesias. 그때마다 저는 내가 마치 그 교회 처음 방문하는 사람처럼 가장하고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Entonces al entrar yo siempre fingí como si fuera un nuevo creyente de esa iglesia. 그러면은 그분들은 나를 처음 보기 때문에 이제 아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온 사람이라 어느 교회는 뜨겁게 환영하고 잘 안내합니다. Entonces hay iglesia que me recibe con cariño, con todo corazón abierto. 아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지요라고 말합니다. Ah, usted es primera vez en mi iglesia. Ah, yo te voy a guiar. 예배실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Aquí es el templo. 혹시 화장실 쓰시려면 저쪽에 있습니다. Y el baño se queda ahí. 혹시 목사님 만나보실 생각 있습니까? Usted quiere encontrar con pastor? 그래서 친절하게 저를 붙들고 끝까지 이제 안내하는 분이 있습니다. Me acompaña con toda amabilidad. Hay una iglesia así.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 대부분의 교회가 내가 그 교회 정문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있어도 못 본 척 한다는 것입니다. Pero sorprendentemente mayoría de la iglesia me ignoraron. 아마 여기는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Quizás estás en Guatemala, no. 그러니까 서로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서 얼른 달려가서 안내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자기 봉사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내가 거기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Si quizás que si ellos ven a un nuevo converso, ellos tienen que acercarse a guiar, pero ninguno me hizo caso. 얼마나 제가 참 그 어떻게 그 어떻게 좀 답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 가서 좀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래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Entonces ahí me sentí muy molesto. 제가 만약 평신도고 교회를 찾아가는 그렇다고 하면 그날 예배는 드리지만은 두 번 다시 그 교회 가지 않을 것입니다. Si yo fuera un inconverso, yo nunca volvería a esa iglesia. 예배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espués de terminar el culto igual. 아, 저분 처음 나오셨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려줍니다. 찬송가도 갖다 주고 성경도 갖다 줍니다. Entonces hay iglesia que algunos miembros cuando yo estoy sentado solo viene a mí al lado y da entrega el culto junto conmigo dirigiendo y guiando a mí.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안내하게 되고 서로 인사도 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배 끝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Y hay iglesia que de esa manera, pero hay otra iglesia ni siquiera se da cuenta y deja así nomás.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Entonces con incomodidad esa persona regresa de vuelta a su casa. 그런 경우에는 두 번 다시 그 교회 찾지 않습니다. Esa persona nunca va a volver a esa iglesia.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소문을 냅니다. Entonces segundo que esa persona ya esparce esa palabra. Ah, esa iglesia no tiene amor. 그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가도 환영도 안 한다. Cuando va una persona, ellos no le da importancia. 자기들끼리만 뜨겁게 교제하는 것 같이 한다. Esa iglesia son solamente para ellos.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Ese tipo de iglesia no puede haber avivamiento. 왜 그럴까요? 자기들끼리 너무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 qué? Entre ellos, solamente para ellos son unidos.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는 모든 걸 제치고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봉사 가르쳐야 된다고 Por eso hay que entrenar al líder y sus miembros cuando ven a un nuevo converso cómo tiene que actuar. Hay que enseñar al pastor.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설 건물의 부족입니다. Número 6 es falta de instalación.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도 너무 시설이 비좁으면 이와같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Sí, la una iglesia también tiene falta de muchas instalaciones, también eso puede causar problema.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r eso es necesario preparar espacios para el ministerio, es importante.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75% 정도 이 본당에 차게 되면 반드시 본당을 더 증축을 해야 됩니다. Como dije, una iglesia, el templo, si ya cabe 75%, ya tiene que planear para ampliar o buscar otra forma.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Y también salas para estudio bíblico. 또한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시설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 lugar deportivo para los jóvenes quizás también. 이제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된 다른 그 기존 건물을 구입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Cuando yo estaba ministrando en Los Ángeles, una vez yo tenía que mudar a la iglesia por otro lugar.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교회를 빌려서 합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Y al principio de la obra, la iglesia siempre alquila la iglesia de otra iglesia.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를 또 신축하든지 또는 구입해야 된다고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Y cuando ya vino a muchos hermanos, y entonces nosotros estábamos planeando conseguir otro templo más grande. 우리 교회를 빌려주고 있는 미국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들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너무 교회가 더러워. 지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Entonces estuvimos alquilando una iglesia de gente norteamericano. Ellos no nos querían porque mucha gente venían y ellos no veían cómodamente. 또 미국 교인보다 우리 교인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이제 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차장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혼잡했습니다. Entonces crecían en número a nuestra iglesia. Entonces ellos al terminar su culto ellos tenían que ir rápidamente. Entonces sintieron in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Y por eso ellos ya tenían deseo que nosotros que ya apartaran de su iglesia.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어제 김치 냄새도 많이 나니까 그거 아주 싫었어요. Y porque los coreanos siempre comemos nuestros alimentos y era olor diferente, por eso ellos no les gustaba.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En un día tuvo un problema. 주일날 아침에 차를 사고 사가지고 8기통짜리 새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들어오는 분이 그만 이 벽을 뚫고 이 본당 안까지 예배 전에 그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Un miembro nuestro compró un vehículo nuevo, un auto nuevo, pero por error se pasó la pared y entró en medio del templo. 물론 이런 데는 자동차가 못 들어오죠. 벽돌로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LA 가시면 거의 다 나무로 이렇게 간단히 지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Sí, este ladrillo es difícil, pero usted ve normalmente en Los Ángeles la iglesia está hecho en madera. 그래서 미국 교회는 예배 끝나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의자를 이런 의자가 아니라 이제 혼자씩 앉는 그 폴딩 체어를 놓는데 예배 정리를 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이 여기 막 지진 난 것처럼 흔들이 구멍이 뻥 뚫리면서 차 한 대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Entonces ahí ellos no tenían un banco sino que una silla de cada persona y estaban arreglando para darle el culto pero de repente hubo un gran sonido de choque y ese vehículo entró en mi 그래서 그분이 그 운전하고 들어오신 그 집사님이 그 차 안에 있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본당 안에 들어가서 차 타고 있습니다. Entonces este hermano en auto por sorpresa por él mismo estaba asustado y no sabía qué hacer. 왜 그렇게 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주차장에서 악셀레이터를 대신 밟아가지고 8기통이라 힘이 좋아서 벽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Entonces el cómo sucedió esto. Entonces él en vez de parar y él apretó acelerador. Entonces con velocidad entró en templo.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전날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Entonces, antes de surgir ese accidente, nosotros tuvimos a nuestro reunión. 그때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 고추장 막 된장에서 비빔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Ahí nosotros comimos comida coreana típica. 그런데 갈 때 시간이 늦어가지고 청소를 안 하고 그 음식 쓰레기를 그대로 복에 다 두고 갔습니다. Entonces nosotros teníamos que tirar, pero muy tarde nosotros lo dejábamos en la cocina así. 근데 그 부엌이 바로 이 본당 뒤에 붙어 있었어요. Entonces la cocina estaba justamente pegado en el templo. 그래서 밤사이에 그 냄새가 본당 안에 스며들어왔습니다. Y entonces ese olor se penetró en templo. 그래갖고 미국 교회가 아침 이제 9시 8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상한 냄새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진동합니다. Entonces aquella gente, hermanos norteamericanos, entró en el templo. Había mucho olor. 그래서 미국 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시아나라. Y por eso ellos le dieron el culto así agarrando su nariz.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차가 들어온 것입니다. Entonces ellos ya estaba pensaron que ella es demasiado. Entonces quizás es el momento que ellos tienen que salir de nuestra iglesia. Ellos pensaron de esa manera y justamente ese momento sucedió ese accidente. 이제는 이 차를 몰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우리 한국 교인들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다.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Entonces aquellos hermanos norteamericanos dijeron que ahora no podemos aceptar a ellos hasta su vehículo está entrando en nuestro templo.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목사님이니까 그냥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변명도 해주었는데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Entonces yo ya no tenía excusa que decir. 그래서 목사님은 결국 이제 쫓겨서 저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산골짜기로 가고요. Entonces aquel pastor, gente de norteamericano, él tenía que irse a otro lugar de iglesia. 그리고 우리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Y nosotros también fuimos echados.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 기회에 구입하게 되었어요. Y por eso eso fue causa de comprar a nueva iglesia. 큰 교회, 아주 교육관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Entonces había una iglesia bien preparada que tenía una cancha deportiva, una iglesia hermosa. 그래서 교회가 300명, 500명, 800명 이렇게 성장했어요. Ahí nos podía comprar y después de esto hubo más avivamiento.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자동차를 몰고 교회 본당에 들어온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Por eso yo agradezco a aquel hermano que entró en el templo.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안 사고 그대로 그 교회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Si no fuera por él, nosotros siempre quedaríamos en esa iglesia. 아마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Quizás en su iglesia existe este tipo de hermanos, dale gracias al Señor.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발육 부진 상태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El número siete es que quien tiene problema en crecimiento, desarrollo espiritual al estado.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Espiritualmente tiene que crecer cada momento, pero está parado.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부모로서 아픕니까? ¿Ustedes cómo pensaría? Su hijo nunca crece, está parado siempre así. 아이가 그렇게 그 병으로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Y cuando nuestros hijos se enferman, duele más corazón de sus padres.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십니다. Si su iglesia no crece, entristece nuestro Dios también. 하나님께서 상당한 그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Por eso nuestro Dios sentirá muy mal en su corazón.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Y por eso la iglesia tiene que crecer cada momento.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Porque la palabra del Señor no está transmitiendo. 기도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Porque no oran. 사회를 향한 구제봉사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Porque no trabajan para la sociedad.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Entonces no hay crecimiento.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Los miembros no crecen espiritualmente.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과거에 이제 어떤 좋은 기억만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Número 8 es que solamente piensan en buena época de anterior. 과거에는 참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Y piensan que antes nuestra iglesia tenía amor, era muy bueno, pero ahora no. 언제나 앞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나가야지.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La iglesia tiene que mirar siempre del adelante. Cuando solamente miran hacia atrás, no hay avivamiento. 특별히 이제 전에 목사님이 계셨다고 하면 아, 그 목사님이 계실 때 참 우리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Quizás es una iglesia que tiene un nuevo pastor, los miembros piensan, "Ah, pastor anterior era tan bueno." Si piensan así, no hay crecimiento. 오래된 교인들이 이러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Quizás los hermanos de mucho tiempo puede tener este síndrome. 5년 전에는 참 교회가 좋았는데. A 5 años atrás era muy bueno. 10년 전에는 교회가 은혜로웠는데. O 10 años atrás era tan glorioso. 그래서 늘 과거 향수에 젖어 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Siempre está mirando atrás. 자, 여덟 가지 우리 교회의 질병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Entonces aquí nosotros hemos visto 8 enfermedades. ¿Cuál será para su iglesia? 여러분 혹시 배타적인 교회는 아닙니까? Quizá usted su iglesia es solamente de ustedes, ¿no? 다른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는 어떤 사회 지위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병은 없습니까? ¿No hacen diferencia con la persona que tiene un poco de diferentes cultura? 또 교회가 점점 역사가 깊어지면서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는 아닙니까? En su iglesia no viene solamente los ancianos.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와 같이 노인들만 남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Los jóvenes ya se van todo y solamente se quedan los ancianos. 또는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냐고 그냥 교회 안에 일에만 안목을 가지는 교회는 아닙니까? Quizá ustedes se interesan solamente por su miembro de la iglesia sin mirar aquellas almas perdidas. 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교회 활동이라든지 목회 외에 다른데 과잉 이런 그 이제 활동하지 않습니까? Quizá ustedes no están relacionando no solamente con otros pastores dejando atrás a sus ovejas.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친교 과잉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Quizá sus miembros están tan pegados entre ustedes y ninguno puede penetrar en ese grupo. 여러분 시설 관리를 잘하면서 시설 확장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Están cuidando bien las instalaciones. 영적으로 발육이 늦어지면서 이와 같이 건강에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Quizás ya está parado el crecimiento espiritual.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O quizás pues solamente estás mirando atrás a aquella época era bueno. 그러면 그 병을 우리가 찾아서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Entonces ustedes tienen que corregir esas enfermedades.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Para que su iglesia sea sano. 그래서 빨리 병을 고치고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Y por eso nosotros la iglesia tiene que recuperar la salud para la obra del Señor.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En ese momento en iglesias grandes, ¿qué podremos aprender de ellos?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큰 교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Y yo he visto o visitado muchas iglesias grandes de todo el mundo. 그런데 이런 대형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Pero algunos tienen una vista negativa fijándose a ellos. 반드시 교회는 다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No estoy diciendo que toda la iglesia tiene que ser mega iglesia.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Importante es una iglesia sano. 여러분 자녀가 10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가족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Hermanos, si una familia que tiene 10 hijos, el número no quiere decir que esa familia es sano. 아이들이 다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이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Entonces importante es que cada sus hijos tiene que crecer saludablemente. 자녀, no es que el número es importante.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러면 제일 좋지요. Lo mejor es que aunque tiene muchos hijos que todos crecen sanos. 그래서 무조건 자녀만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Entonces no importa. Lo importante no es que tener solamente suficiente hijos. 자녀들을 바로 교육시켜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Es cuidarlos para que sean sanos. 자, 그러면 성장하는 대형 교회들 또는 성장하는 교회들에 대한 오해 또는 신화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Primero es yo voy a dar mitos sobre iglesias crecientes.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면 초대교회 성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Libro Hechos 2:42-47 nosotros vemos iglesia primitiva. 첫째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오해 또는 신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 큰 교회들은 오직 숫자에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Muchas veces nosotros tenemos un mal entendimiento sobre aquellas iglesias, mega iglesias. Pensamos que esa mega iglesia solamente le interesa los números. 자, 초대교회가 여러분 120문도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Entonces en iglesia primitiva también hubo un gran avivamiento. En un día 3,000 convirtieron.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는 매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나 매일매일 숫자가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Aquí en Hechos 2:47 dice que cada día aumentaba el número de los creyentes.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만 그냥 교인 숫자만 늘리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Por eso es no es bueno que nosotros pensamos que a ellos solamente les interesa el número. No, no.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Porque el número quien agrega, Dios agrega el número.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성장의 아홉 가지 측면을 차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Ahí nosotros podremos ver a nueve dimensiones sobre crecimiento. 네 가지 차원입니다. Cuatro dimensiones.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교제를 통해서 더 뜨겁게 자랍니다. La iglesia crece a través del compañerismo. 그래서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Por eso tiene que tener una comunión.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나누면서 뜨겁게 이제 성장합니다. A través de comunión de los hermanos puede tener avivamiento. 이제 교제가 없는 교회는 정말로 냉랭한 교회입니다. Una iglesia sin comunión es una iglesia frío. 어떤 교회는 이제 마치 가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Quizás hay una iglesia cuando entramos como si fuera una heladera. 어떤 교회가 가면 뜨끈뜨끈하고 참 분위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Hay una iglesia como un horno cuando entramos ahí se siente el calor. 교회는 이와 같이 교제가 있고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Entonces dentro de la iglesia tiene que tener comunión y el amor entre hermanos. 그 다음에 교회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Entonces la iglesia segundo es que tiene que tener una discipulado de educación.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y aprender la palabra de Dios. 함께 기도하고 y orar juntos.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봉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Y se dedicar en servicio y tener comunión.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Es seguir imagen semejanza a Jesucristo.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Número tres es que a través del culto se forma fuerte.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Y cuando nosotros entregamos bien, nosotros podremos tener una fe fuerte.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Entonces cuando recibimos educación, profundiza nuestras creencias. 교제를 잘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회적인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Entonces a través de comunión podemos tener el gozo. 그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이 사역이 점점 교회가 넓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El cuarto dimensión es a través de ese ministerio se expande el ministerio de la iglesia. 이런 사회적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확정되어지고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De esa manera la iglesia del Señor va a ampliar y puede tener otra iglesia. 그러므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이 교제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Entonces la iglesia crecimiento no quiere decir solamente comunión de los hermanos. 교회 성장은 오직 제자 훈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con solamente educación discípulo. 교회 성장은 그냥 예배만 잘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solamente entregar el culto. 교회 성장은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solamente a través del ministerio. 다 필요합니다. Todo es necesario. 교제도 잘해야 되고 tiene que tener comunión, 제자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educación,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el servicio, 봉사도 해야 되고 y el ministerio.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A fin tiene que enseñar bien la palabra.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De esa manera nosotros podemos tener un avivamiento en cantidad. 그다음에 두 번째 성장하는 교회의 신화 또는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 성도들이 이동해서 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Y segunda mal entendimiento que nosotros tenemos que ellos crecieron robando ovejas de otra iglesia pequeña. 양적인 성장은 세 가지 방법에서 옵니다. Entonces el crecimiento en número por tres métodos viene. 출생 성장입니다. Primero por nacimiento.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잘 교회 안에서 양육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A nacer muchos hijos, entonces eso trae automáticamente crecimiento en número. 그 두 번째는 다른 교회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잘 믿는 신자가 우리 교회 올 때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El segundo es que en viene un miembro de otra iglesia que viene en nuestra iglesia. También es una manera de crecer.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런 교회 성장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전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Pero que Dios que más agrada es que aquellos que no creyente vienen a la iglesia.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큰 교회, 대형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아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Pero muchas veces nosotros miramos a mega iglesia pensando que ellos robaron todos los miembros de otra iglesia.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Hermanos, la verdad no es. 모르지만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큰 교회 가게 되면 그곳에 와서 세례 받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No sé cómo es aquí, pero en Estados Unidos muchas iglesias grandes ellos ganaron almas no creyentes, muchos vinieron en su iglesia y bautizaron en esa iglesia. 미국의 큰 교회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도 이제 생활합니다. Y muchas iglesias, mega iglesias de Estados Unidos son nuevos creyentes. 여러분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기존 신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간 것이 아닙니다. En iglesia también iglesia de Dr. Cho, su iglesia también no es que muchos miembros de otra iglesia que fueron ahí.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소그룹 구역제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전도받고 교회 인도 안 받아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A través de grupo celular muchos fueron invitados nuevos creyentes, ahí hubo un gran crecimiento.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Eso significa para crecer hay que evangelizar. 전도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합니다. Esa iglesia puede formar mega iglesia. 물론 이제 이동하는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Claro que hay mucha iglesia que viene mucho miembro de otra iglesia.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En mi iglesia cuando yo estaba en Corea era una iglesia grande también, por eso muchos se mudaron la casa, por eso vinieron a nuestra iglesia. 적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También hubo otro hermano que estaba trabajando en otra iglesia, pero un día llegó en nuestra iglesia. 저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Entonces, en ese tipo de hermanos yo no doy tanta bienvenida. 처음 믿는 사람이 올 때 저는 기뻐하지만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동해서 오는 것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Entonces cuando viene un nuevo convertido, si yo doy con toda mi toda bienvenida, pero si viene otro miembro de la iglesia, yo no hago tanto así.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Claro, existe muchos miembros que van uno por otro lugar. 물론 그분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laro que nosotros debemos educar bien a esos miembros. 그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다고도 생각합니다. ¿Por qué va uno por otro lugar? Porque no se siente satisfacción. Hay que suplir esas falta. 그러나 큰 교회는 전도의 열정이 있고 많은 불신자들을 이렇게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Pero nosotros debemos tener en cuenta, mega iglesia es una iglesia que le interesa ganar almas perdidas.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 신화 오해 또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양이냐 질이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Número tres, el mal entendimiento es que piensan que uno debe elegir entre calidad o cantidad. 자, 양이냐 질이냐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Hermano, es insensato que uno yo quiero elegir cantidad o calidad en separado. 여러분이 낚시를 하러 바다에 이제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한다고 하면 고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Entonces nos vamos a un mar o un lago para pescar, ¿cómo podremos agarrar? 큰 고기 한 마리 잡았다고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Usted agarró un pez grande y de repente usted va a regresar? 큰 고기를 많이 잡기 원할 것입니다. Usted va a tener deseo de agarrar más grande. 그래서 이 양과 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ntonces nosotros no elegimos cantidad o calidad. 이게 양 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성도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 질적인 문제입니다. La calidad es que cómo nosotros formamos los líderes. 그다음에 이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성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La cantidad es que esa iglesia cuántos miembros tienen. 그래서 이 질적인 성장 없이 양적 성장은 없습니다. Y por eso sin cantidad sin calidad no hay cantidad. 또 양적인 성장 없이 질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Tampoco sin cantidad no hay calidad. 자, 여러분의 교회가 만일에 관현악단을 구성하고 싶다고 하면은 많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Entonces, en su iglesia si quiere formar una orquesta, 그 양이 necesita muchos. 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이 관현악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Si usted tiene cantidad de miembros que tiene una calidad de tocar instrumentos, ahí es posible. 여러분 교회가 만일에 100명이나 200명이라고는 관현악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Si tienen 100 o 200 miembros, todavía es imposible formar una orquesta.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1,000명이다, 2,000명이다 그러면 관현악단 만들기 쉽습니다. Pero si tiene miembros de 1,000 o 2,000 miembros, ahí es posible. 그래서 양은 이와 같이 질을 생산해냅니다. Entonces ahí la cantidad produce calidad. 또한 질이 있으면 또 양으로 늘어납니다. Y tiene cantidad también hay calidad. 교회 이와 같이 질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또 양적으로 많은 사람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Porque si tiene una calidad, entonces vienen muchos hermanos, por eso tiene crecimiento en cantidad también.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질적을 원합니까? 양적으로 원합니까? Entonces, ustedes cuando tiene que tener un hijo, quiere que sea cantidad o de calidad.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기 원합니까? 아니면 질 좋은 아들 딱 아이 하나 딱 낳기 원합니까? Usted quiere tener muchos hijos o solamente un hijo que sea bien calidad. 자,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러분 정글에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Entonces ustedes se fueron a un paseo, de repente se perdió un hijo. 저는 아이가 넷이라고 그랬죠. Yo dije que yo tengo cuatro hijos. 내 아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Y yo perdí cuatro hijos. Vamos a poner. 둘이서 지금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Entonces yo y mi esposa estoy buscando a mis hijos. 하나를 찾았습니다. Encontré uno. 걔가 괜찮은 아이입니다. Ella es buena. 그때 저희 집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를 우리 넷 중에 괜찮은 아이 하나 찾았으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새 아이는 그냥 버리고 갑시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Entonces será que yo puedo decir, ah, ya encontramos una hija bien calidad. Lo vamos a dejar lo demás y vamos a ir de regreso.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Nunca, nunca. 마지막 아이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Hasta encontrar la última nosotros buscaremos. 양과 질이 다 필요합니다. Hermanos, cantidad y calidad son es necesario. 그래서 대형교회는 아, 뭐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거기에는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Por eso nosotros no podemos decir, ah, mega iglesia, ellos solamente tienen número, no hay calidad. No podemos decir 성장하는 교회는 양과 질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Y porque en iglesia donde crece tiene los dos cualidades.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Y por eso tiene que crecer en número también. 교인들의 신앙도 성숙하게 됩니다. Y también tiene que llegar profundidad en su creencia. 교인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교인들을 또 전도해 옵니다. Entonces la iglesia tiene capacidad más para recibir nuevos convertidos.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신화가 있느냐 하면은 아 많은 사람들을 교회 인도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타협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Y en número 4 algunos dicen que para crecer en número el mensaje no tiene que ser tan estricto.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좀 타협적인 메시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Algunos piensan que aquella mensaje de mega iglesia sus evangelio no es tan fuerte.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지의 질을 낮추고 타협했습니까? Entonces vamos a imaginar, hermanos, Jesucristo en su mensaje, en su predicación vinieron multitudes, pero ¿será que Jesús cambió el mensaje su mensaje céntrico de mensaje?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No hizo así. 물론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Y si un pastor no predica bien el propósito y el mensaje de la palabra del Señor claramente esa iglesia puede enfrentar problemas.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그 저 남부 지역 가면은 이 통닭구이를 파는 Church Chicken이라고 하는 교회 통닭이라고 하는 그런 상호를 가진 가게들이 많습니다. Allá en Estados Unidos hay muchos negocios que tiene el nombre de Iglesia de Pollo. 그 어떻게 교회 통닭이 이름이 어떻게 교회 통닭인가? ¿Cómo es Iglesia de Pollo? ¿Cómo puede tener ese nombre? 여러분 미국에 텍사스 가면 있어요. Ellos venden pollos. 나는 거기 들어가서 사 먹어 보지 않았지만 간판 많이 봤는데 한번 들어가 사 보고 싶다. 교회 통닭. Yo vi el letrero Iglesia de Pollo. Yo nunca, 교회 통닭이라는 그 이 간판 이름을 가진지 아십니까? ¿Sabe por qué ellos tienen ese nombre?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막 전도를 막 했습니다. Entonces era una iglesia que había mucho crecimiento y avivamiento. 자, 우리가 사회를 우리 교회 주위는 사회를 해서 무엇인가를 교회로서 해야 됩니다. Entonces sintió que tenemos que hacer algo para la sociedad. 뭘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통닭집을 우리가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Y por eso ellos pensó que nosotros vamos a tener ganancia vendiendo el pollo. 그래서 교회에서 통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Entonces la iglesia comenzó a trabajar un negocio de pollo.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간 후에 그리고 주중에 계속 통닭집을 했습니다. Antes del culto, después del culto, entre semana ellos vendieron el pollo.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습니다. Pero vendían bastante. 예배 시간에도 손님이 계속 찾아옵니다. En hora del culto sigue viniendo los clientes. 그래 가지고서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문을 닫고 아예 통닭구이 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결국 교회 문을 닫고 말았어요. Entonces nosotros vamos a dedicar un tiempo completo en este negocio. Entonces dejó de ser iglesia, se convirtió en un negocio donde venden pollo. 그래서 그 통닭 교회 통닭은 교회에서 시작한 것인데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Esa iglesia de pollo comenzó siendo como una iglesia, pero al final terminó siendo un restaurante de pollo. 교회의 존재 목적은 통닭을 구워 갖고 사람들에게 파는 것입니까? Hermano, ¿es el propósito de la iglesia vender el pollo? 아닙니다. No.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Es ganar almas perdidas. 물론 통닭구이에서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Quizás sea una parte de ministerio.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게 되면은 복음의 변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Pero si uno se confunde el visión y el propósito, la iglesia puede equivocarse.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Por eso nosotros debemos saber bien cuál es el propósito de existencia de la iglesia.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El pastor tiene que transmitir el mensaje de la palabra del Señor claramente.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Nosotros no podemos desviarnos a nuestros mensajes.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Nosotros no debemos bajar el nivel del deseo del Señor. 그러면 교회 사명의 존재 의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Porque de sigue así, nosotros la gente ya perderá el propósito de la iglesia.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Espero que su iglesia que crezca en cantidad y en calidad.